너네가 사람 상대로 싸우면 안 된다고 했지? 안 싸웠어. 그럼 이 무기는 다 뭐지? 또 그 어줍잖은 복수를 준비하려는 거잖아. 하나뿐인 목숨을 파리처럼 날릴 생각이냐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 나한텐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야. 복수만 할 수 있다면 난 죽어도 상관없어. 좋아, 네가 복수에 성공했다 치자. 하지만 만약 복수할 상대를 잘못 정한 거였다면 어쩔 거냐?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 있는 모두는 서로를 죽이려고 안달이니까 다들 죽음에 대한 각오쯤은 해놨을 테지. 멍청아, 난 그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앞뒤 없는 싸움은 그 사람들의 가지요. 그러니까 너 같은 희생자가 나온다는 게 문제라고. 모르겠어? 알 게 뭐야. 내가 왜 남의 불행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골 때리는 놈 같으니라고. 나 이거나 받아라. 이게 뭔데? 잘 봐. 이렇게 팬을 예열한다. 기름을 살짝 바른 후 반죽을 붓고 뚜껑을 덮어 약불로 굽는다. 기포가 올라올 때까지 아주 천천히 익히는 거야. 오래 걸리네. 그치? 반죽에 기포가 올라오면 이제 다 구운 거야? 아니, 위에 반죽을 더 얹은 후에 뒤집은 후 같은 시간만큼 굽는다. 또 구워? 자, 팬케이크 완성. 그냥 올려놓고 다른 일 하면 안 돼? 맛은 있어 보이지만. 안 돼. 그러다가 너처럼 산만한 애들은 홀라당 태워 먹을걸? 자, 만드는 법은 설명해 줬으니 나머진 네가 해라. 왜 내가? 두 명이니까 한 여섯 장? 태우면 안 된다. 그거 전부 해치울 때까지 부엌 밖으로 나오지 말까. 뭐?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그거나 구우면서 머리 좀 식히라고 이 멍청아. 마치 정지 화면 같구나 시에. 팬케이크를 굽는데 시간이 많이 들거든. 매우 인내를 요하는 음식이로다. 덕분에 벌칙으로 자주 구웠지. 무엇 때문에 벌을 받은 게냐? 비밀? 허! 비밀이라니! 무험한 녀석! 그래도 오늘만큼은 괜찮다. 폭신한 팬케이크는 모든 걸 용서하게 만들지. 여기에 이 딸기 콤포트를 곁들이면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느니라. 난 붉은 콤포트는 별로. 어째서냐? 그게... 시엘, 머린 다 식혔냐? 앞으로 또 그런 소리 하면 그때마다 팬케이크 굽게 할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뭐... 울머니야! 조직의 복수를 받아라! 그때 그 녀석의 피가 팬케이크에... 그만! 그만하거라! 네 녀석은 왜 이리 끝이 안 좋느냐...